내일도 웃음이 번져와 게다가 또 자꾸 아무래도 불쑥 콧노래가 흘러가네 난감한 수년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짧은 소리하고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